수 없는 섬 같아 헤매던 날 이제야 기록하지 않아도 사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우리 손바 꼭 하나 같아.